잘 들어보소. 이수일이를 배반하고 김중배를 따라가는 심순애를 아시는가? 금강석의 눈이 어두워 참사랑을 잊었으니 큰 마음이 좋을순가. 돈이야 귀하구나, 돈이야 천하구나. 못쓸 때에 쓰는 돈과 못 받을 때 받는 돈은 비루하기가 짝이 없고, 쓸 곳에 쓰는 돈과 받을 때에 받는 돈은 떳떳하기가 이럴갔소. 돈으로 사랑 사고 사랑으로 돈을 구해 진정을 잊었으니 큰 마음이 좋을순가. 김중배는 양양불로 심순애는 녹심처녀. 가이없다 이수일이 돈 없어 사랑 잃고 돈 없는 금엄대니 금세약자가 참혹하구나. 애지중지 금지옥엽 목숨같이 사랑하던 심순애는 남의 아내가 되었으니 생각사로 권통기를. 태동강변 이별이라 청누병 명월하에 울며 불며 생이별에 눈물은 비오듯이 월여문 불빛같이 강심의 어린 달빛 이별사를 아뢰는 듯 옷깃잡은 심순애를 엄연히 떨치면서 순애야 말 듣거라. 외국 유학이 아무리 좋다 한들 조강 지쳐 돈에 팔아 공부할래 하니로다. 팔자에 없는 돈, 운수에 없는 학업, 학문 한들 소용이 있나. 이수일이가 녹록한가, 그래도 대장부라. 학교만 졸업하면 너 하나야 못 먹이고 너 하나야 못 입히랴. 허영의 눈이 어두워 마음이 흐렸으니 정신 한번 가다듬어 생각하여 보아라. 뿌리치는 수일 손목 와드드득 부여잡고 심순애는 느껴 울며 하는 말이 가세가 전빈하고 부모는 놀그시고 아들 없는 외딸이니 군색인들 오죽하리요. 김중배가 이른 말이 조카 평생 시켜주고 당신을 외국 유학 시켜준다기에 오늘 일이 된 일이니 한번 용서를 못하시겠소. 더럽다 매춘부야 천금일신 중한 내 몸 돈 받고 파는 내 거를 참아 못 보겠다. 몸도 하나요 마음도 하나 여자의 귀한 것은 절개가 으뜸인데 한 몸으로 두 남편으로이 섬긴단 말가. 돈이야 돈 돈 돈 좋단 말은 들었건만 일이 좋은 줄은 나 몰랐구나. 청천의 밝은 달빛 너는 내 마음을 알리로다. 순애야 순애야 김중배의 노리개야 돈에 팔린 살덩이야 살았어도 산송장아 부디 평안히 더 잡히거라. 언제나 언제나 참사랑만 나 이 세상 백년을 잘 살아를 본단 말이 생각 사사로 잊고 버릴 날 없어서 나